인종의 시호를 올리며 지은 글. 전 파주 인종 장릉 출토. 고려 인종 24년. 시책은 왕이나 왕비가 승하한 뒤 시호를 붙일 때 만드는 것인데, 이 시책은 고려 인종이 죽고 의종이 즉위한 1146년에 제작됐다는 정확한 간기를 갖고 있다. 간책의 앞뒤로 매우 미려한 선각 천부상 두 점이 있어 회화 자료가 희소한 12세기 고려의 궁중 회화 양식을 엿볼 수 있다. 이 시책은 명문이 새겨진 책엽 41개와 천부상이 새겨진 다소 넓은 책엽 2개 등 모두 43개의 책엽으로 구성돼 있다. 명문 부분의 책엽 중 4개는 몸통의 일부가 부러져 유실됐다. 이들의 재질은 대리석, 즉 옥이다. 내용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일, 원구에서 제사 지낸 일 등 아버지 인종의 여러 업적과 인품을 서술한 후 말미에 그 시호와 묘호를 기록했다. 각 돌의 옆면 위아래에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어서 금실 같은 끈을 넣어 연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끈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.